남조선 언론들에 의하면 18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박근혜 역도년의 퇴진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체로 진행된 이날의 투쟁에 각계층 단체 성원들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 야당 의원들, 나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로서 84만 4천여 명이 촛불을 들고 참가했습니다.